이제 조금씩 그댈 잊어가나 봐요. 가끔 웃기도 하는 것 보니 조금 더 지나면 그댈 만나게 돼도 반가울 것 같아요. 난 그런 마음에 그대 내게 남아있는 사진을 한 장씩 뒤적여보다가 혹시나 그대는 또 나와 달라서 아직까지 혼자만 힘들어할까봐 나 그만 잊어요. 그댈 보내 못난 내 기억에 행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. 그대까지 나 그만 잊어요. 난 왜 이제 까맣게 잊은 채 행복하게 잘 지낼 그대가 걱정되죠. 아직도 내 맘 그 어디에